팝스 뉴스 포스코에서 나눔 활동을 통한 환경, 사회적 문제 해결 의지를 갖춘 대학생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거주 대학생 50명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7일 오후 5시까지며 활동기간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코 비욘드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K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역량을 학습해 실무를 경험하며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활동은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SK 마이써니 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해 온라인 직무 토크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집 대상은 휴학생과 졸업 유예생을 포함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들입니다. 운영 기간은 5월 7일부터 11일, 13일부터 18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한양인 포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30일 2023년 출판시장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판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4%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만화, 웹툰, 웹소설 분야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라딘 커뮤니케이션과 예스24의 영업이익은 흑자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했고 교보문고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유지했습니다.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한국 표준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은 저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 철근을 빠뜨려 붕괴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사를 추적해 고발하여 드러났습니다. GS건설 측은 서류상 정상이었으며 일일이 모든 유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친 이스라엘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불매운동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12% 가까이 급락했으며 이는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수치입니다. 가자 전쟁 이후 스타벅스는 친 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 자금을 댄다는 주장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오해 때문에 불매운동에 타깃이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연아,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